선 오고 가는 부산항구 제2부두 죄 많은 마도로서 이별이 야속더라. 밧줄을 감으면은 기적이 울고 머리 돌리면은 사랑이 온다. 안구의 아가씨 밀고 떠나가는 버리고 떠나가는 어도로스 아메리칸 마도로스. 넘실대는 부산 항구 제2부두 술 취한 마도로서 항구가 모정더라. 깃발을 올리면은 기적이 울고 대포가 끊어지면 사랑이 온다. 아가씨 버리고 떠나가는 버리고 떠나가는